50 languages. 21. 21. 21. محادثة قصيرة رقم 2. 일상 대화 2. 일상 대화 2. من أين أنت؟ 어디에서 왔어요? 어디에서 왔어요? أنا من بازل. 바젤에서요. 바젤에서요. بازل تقع في سويسرا. 바젤은 스위스에 있어요. 바젤은 스위스에 있어요. اسمح لي أن أقدم لك السيد مولر. 밀러 씨를 소개해도 될까요? 밀러 씨를 소개해도 될까요? هو أجنبي. 그는 외국인이에요. 그는 외국인이에요. إنه يتكلم عدة لغات. 그는 여러 언어를 해요. 그는 여러 언어를 해요. هل حضرتك هنا لأول مرة؟ 여기 처음 왔어요? 여기 처음 왔어요? لا، كنت هنا في العام الماضي. 아니요. 작년에 한 번 왔어요. 아니요, 작년에 한 번 왔어요. ولكن لمدة أسبوع فقط. 일주일만 있었지만요. 일주일만 있었지만요. أتستمتع بوجودك هنا؟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이곳이 마음에 들어요? جدا فالناس لطفاء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아주 좋아요 사람들이 친절해요 والمناظر الطبيعية تعجبني أيضا 그리고 경치도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경치도 마음에 들어요 ما مهنتك؟ 직업이 뭐예요? 직업이 뭐예요? أنا مترجم. 저는 번역가예요. 저는 번역가예요. إني أترجم كتبا. 저는 책을 번역해요. 저는 책을 번역해요. هل حضرتك بمفردك هنا؟ 이곳에 혼자 왔어요? 이곳에 혼자 왔어요? لا، زوجتي. زوجي هنا أيضا. 아니요. 제 남편도 여기 있어요. 아니요. 제 남편도 여기 있어요. وهناك طفلاي الاثنان. 그리고 저 둘도 제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저 둘도 제 아이들이에요. 유르샤 지야라투 모카이나 알 인터넷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